That's right. Let's go on a trip now. 이제 내게 돌아와 되돌리고 싶지만 언제나 무정한 모습이 전부야. It's over now. Verse 2 with the breakdown. 아무래도 좋았어. 사실 그때는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한 번의 실수로 끝인 줄은. 그래 back now. 그렇게도 무정한 너의 모습은 네가 아니야. Oh, 그렇게 차가 얼굴에 화가 났을 뿐이야. 그랬을 뿐이야. 제발 나에게 나에게 돌아와. 너는 언제까지 나의 전부야. 네가 없는 날은 강하지 않아. 나는 부서져버리고 말 거야. 내게 돌아오는 길이 왜 너에게 멀린 거니. 모든 것은 아직도 그 자리인. Show love. All I do is think about you like on and on again. Wish you never went like this, baby, holding on. Hit back, many tears just rolling on. Don't matter what you say, each and every day. On and on again, stop with the beat now.